아트마크르타랴 쩐파라흐르타야 홍파 옴바트마 그렇다냐 잔바라 그랬다야 홍파 옴바트마 그렇다냐 잔바라 그랬다야 홍파 옴바트마 그렇다냐 잔바라 그랬다야 홍파 옴바트마 그렇다냐 잔바라 그랬다야 홍파 옴바트마 옴바트마 그렇다냐 잔바라 그렇다냐 옴바 옴바트마 그렇다냐 잔바라 그렇다냐 옴바트마